Cause I'm lonely, I'm lonely. Cause I'm lonely, I'm lonely. Cause I'm lonely. 길을 걸었던 듯 만나도 참 취해도 모든 시간 널 생각해 널 기억해 너만 가득해 막지 못해 길을 막아도 돼 눈을 감아도 보여 입을 닫아도 자꾸만 너를 불러 헤어나지 못해서 싫어 비싼 구두라도 내어 네 맘 뺏고 싶어 아니면 내 손에 졸리 가슴 위에 브러치 어떤 것도 괜찮아 같았던 내게 너는 한 줄기 빛 너는 한 손꼽 쉽게 포기 못해 너란 사랑 절대 놓아줄 수가 없어 가장 어울리는 너의 남자가 되고 싶어 때로는 널 향한 sunshine 비맞는 umbrella 난 뭐든 괜찮아 점점 더 따뜻해져